말 해줘.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서늘 참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 아프게 마음 새긴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라도 남자답게 말하리라. 안녕히 깊이 맺힌 그날 밤 입술 긴긴 날 그리움 부르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.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.